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있는 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 해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원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는 일심 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운명 지켜주는 어머니 당이여. 한생을 따르며 어머니의 모습으로 눈에 익힌 당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그대를 내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려니 삼가 서슴어지너라. 무슨 말로 노래하랴? 태양의 광이로운 빛으로 이 땅에 생을 주고 불덩이 같은 정으로 인간 사랑의 화원을 만발하게 펼친 한없이 넓고 따뜻한 그 품을 정을 주고 사랑을 바치는 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며 눈빛바람 다 가려 천만자식을 감싸나 보살펴주는 당이여. 정녕 그대의 품속에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이 시작된 것 아니던가.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랴?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평범한 여성들의 발밑에 값진 보석을 깔아주는 그런 사랑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는 그런 혼신을 그 품에 안기면 마음속 그늘도 다 가셔지고 허물 많던 인생도 새 삶의 아침을 맞이하더라. 그대 품이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겐 시륜이 아니었다. 원수들이 불구름을 몰아와도 두려움 모르고 절리길 말리길 웃으며 외쳐왔어라. 햇빛 눈부신 송돈 백사장에서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 부르며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 그대가 걸어온 그 먼 길을 생각하노라. 이 땅의 일도서는 황홀한 쇄고리들에서 그대가 펼쳐갈 창창한 미래를 안아보노라.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의 삶을 시대의 꽃으로 피워주는 그 품. 20살 꽃 나이에 엄마로 사는 처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당이 갖고 가는 인간 사랑의 세계가 빗겨 흐르거니 그 품에 운명을 다 맡겼기에 하늘길 천리 바닷길 말리도 전사들은 웃으며 떠나더라. 설사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뜨거운 숨결을 보어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는 아 그대는 영원한 삶을 주는 어머니. 진정을 터치어 노래하노라. 내 나라를 이 행성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나라로 꽃피워준 우리 당. 온 세상이 우르르는 그대의 모습은 누리에 빛발쳐라.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뜨겁고 우리 원수님의 정으로 열렬한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위대하여라. 두 번 다시 태어난데도 오직 그 품에만 안겨 살 조선노동당이요 은혜로운 어머니시여.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인민 모두의 생을 꽃피워주는 당. 죽어서도 용생하는 삶을 주는 조선노동당의 크나큰 품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군. 언제나 피 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뜰하게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는 천만 군민의 진정을 담아 싣고 노래가 울려갑니다. 품속